만수대 연동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동상에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 23돌세 즈음에서 5일 주조 세계식량계획대표부 성원들이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.